조선예술영화 촬영소에서 예술영화 졸업증을 창작해서 내놓았습니다. 영화는 해방된 조국 땅에 인민의 초대약을 세워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뜨거운 사랑과 각별한 보살핌 속에서 대학과정을 마친 김일성 종합대학 제1기 졸업생들을 원형으로 한 작품입니다. 영화는 자기를 키워주고 내세워준 당과 수령의 운덕을 잊지 않고 영원히 충정과 보답의 한계를 이어가는 데 혁명 전사들의 참다운 인생의 영광이 있다는 논리를 깊이 새겨주고 있습니다.